네, 아, 정오에 만나요. 네, 오늘 수요일 패트릭 선생님과 함께하는 교육 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또 오랜만에 또 뵙게 되네요. 네. 그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예, 예. 방학 동안에 가족 만나러 멜번에 2주 정도 잘 다녀왔습니다. 아, 거기 날씨는 어땠어요? 거기도 쌀쌀했어요. 비도 많이 오고. 아, 비슷하구나 날씨. 너무 비가 많이 왔어가지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왔는데 토요일 날 날씨가 좋아서 저는 오클랜드 날씨가 꽤 좋았는 줄 알았더니 주변 분들 하신 말씀이 2주 동안 해나는 날이었다고. 아, 그랬었죠. 아,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예. 생활을 하시는데. 예, 새로 학기가 시작됐지만 또 새 학기에 그 외부에서 13명이라는 학생들이 또 새로 들어와서 시작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 오늘 주제는 어떤 이야기로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뉴질랜드 교육과 한국 교육의 어떤 대략적인 그 큰 맥락에서 본 차이점이랄까, 한국 교육의 장점, 또 뉴질랜드 교육의 장점, 또 한국 교육의 고칠 그런 문제들, 또 뉴질랜드 교육 중에서도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네.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노래 하나 듣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 한국과 뉴질랜드 이제 교육 비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 먼저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 예. 건가요? 아, 저도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다니고 뭐 공부를 직접 거기에서 자라면서 커가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입학 시험을 치르고 이제 전부 자라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겪었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제가 성인이 되면서 봐왔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와서 24년 동안 살면서 새로운 그 뉴질랜드라고 하는 교육 환경에서 제가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그 교육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곳에서 교사 생활을 한 17년 정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그런 그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네. 대충 그 한국 교육과 뉴질랜드 교육을 이렇게 폭넓게 한번 비교해 보고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뉴질랜드 교육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뉴질랜드 교육은 보편적으로 어떤 뉴질랜드라는 교육 그리고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라의 어떤 100년 대계인 교육을 그 정치를 주도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제 정해서 그 운영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제가 이곳에서 지냈던 24년 동안에 어떤 이 나라의 정치가 변해가면서 교육도 바뀌어나가는 그런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그 1992년도에 이곳에 왔을 때는 이제 국민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 버서리 제도라는 시험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버서리요? 네, 버서리. 상당히 그 한국의 전통적인 그 예비고사와 비슷한 그런 시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제 짧은 기간에 학생들이 전 과목에 걸쳐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국과 비교해 볼 때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전형적인 이제 대학 전문 입시를 위한 그런 교육 제도를 그 운영을 해왔었고 버서리 제도가 지녔던 장점은 우등생과 1등생의 차이를 이제 잘 극명하게 판단을 해주면서 상위 20%에 속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이끌어왔고 나머지 80% 정도의 학생들은 아예 대학 진학을 안 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어떤 대학교를 굳이 나와야 어떤 취업이라든지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굳이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자기의 일생을 그 운영하고 살아나가는 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네. 평균 그때 당시에 한 13% 정도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13%가 아닌 그렇죠. 13%를 뺀 게 아니라 그렇죠. 87%는 거의 뭐 2년제 대학이라든지 또는 6개월만 그 그냥 어떻게 보면 하는 어떤 그 기술 숙련 과정만을 거쳐서 사회에 이제 적응하는 그런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독일의 어떤 그 장인 프로그램과 비슷한 건 같은데요. 이제 독일이 그 교육 현 환경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국민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이미 결정이 돼요. 너는 대학교에 갈 수 있어. 너는 고등학교까지만 가. 너는 아예 전문 직으로 그 향하는 빵을 만드는 그 뭐 제빵사라든가 예, 제빵사가 된다든지 구두를 만드는 예 그 장인들 제화사가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또는 너는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전문화시켜서 아예 그 아이가 평생을 자기 직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화시킨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굳이 어려운 학문에 정진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음악 예능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워낙 자신들의 어떤 기능적인 면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이제 계속 진행해서 나갈 수 있고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아예 국민학교 3, 4학년 때부터 전부 공부 이제 인문계통 또는 자연계통으로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엄청 그, 빨리 예, 빨리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얘는 탁 봐서 얘는 공부하는 거리가 멀고 얘는 차라리 어떤 전문화된 직장을 찾는 것이 이 아이를 봐서 또 사회를 봐서도 좀 더 그 모든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에게 이 사람은 제빵사로서 좋은 빵을 맛있는 빵을 만들게 함으로써 본인도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구성원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전문화된 그런 교육이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아마 뉴질랜드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런 면으로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 그 이민 초기 당시 와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전문직에 근무하셨던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 오셨는데 네. 대부분 그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런 잡들을 잡는데 별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어만 어느 정도 수행을 하셨으면 이제 뭐 치즈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쉽게 취직이 되시고 본인들도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그 카펜터 코스에 가셔서 6개월 정도 그 숙련되기까지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시고 그다음에 도제 밑에 들어가서 네. 2년 동안 그 계속 도제 밑에서 일을 그 분담을 받아서 이제 나가서 일을 하다가 2년이 지나면 이제 마스터 과정에 그 도입하는 그 시험을 치게 돼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2년 후에 마스터 빌더 또는 마스터 카펜터, 마스터 플러머 이런 식으로 그 도제 제도가 상당히 이 나라가 잘 발달돼 있어서 초창기 오셨던 분들 중에서 그런데 빨리 눈을 뜨시고 네. 들어가셨던 분들을 제가 몇 번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도 가끔 만나 뵈면 상당히 자기 그 짭에 네. 어떤 상당히 어떤 긍지를 가지시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상당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 환경 속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정부가 자녀 교육이라든지 네.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부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일단 자기 수입이 어느 정도 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나라에서 그 자기 어떤 어코모데이션 베네핏도 나오고 그쵸. 자녀 교육에 필요한 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분유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주 이렇게 그 지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제가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나라다. 그래서 옆집 사람은 벤츠를 몰고 다녀요. 네. 로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집 사람은 또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해서 아주 좋은 벤틀리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 중간에 사시는 분은 그 잔디를 깎으러 다니셔요. 네. 그분 차는 이제 차가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BMW 부인이 타고 다니고 자기는 이제 U2에다가 U2라고 하는 그 작업용 예, 작업용 그 뒤에가 장비들을 싣고 거기에 이제 잔디 깎는 세 종류의 그 장비를 싣고 부인은 집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뭐 문의를 받죠. 네.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우리 집 무슨 요일 날 언제 오셔서 잔디를 깎아주세요 하면 네, 스케줄 부인은 잡아주는. 계속 스케줄을 잡아서 이제 2주 동안에 그 로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남편의 잔디 깎는 그 스케줄을 꽉 잡아놓죠. 그러면 남편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크게는 1시간 반경 내에 멀리도 가네요. 1시간 내에 반경 내에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하는 일은 한 시간 반경 내에 있는 그 자기 남편의 그 잔디 깎는 집들을 거리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예를 들어서 하윅 지역에 가신다 하면 하윅 중간에 있는 지점, 하윅 중간 또는 하윅과 근처로 사이에 근처 근처끼리 몰아서 한 시간 거리지만 경로로 거기에 가서 그렇죠. 중간 중간에 한 5분 내지 10분 만에 다음 이동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해서 한 20분 정도 걸려서 대부분 집들 잔디를 이제 깎게 되는데 한 집에 잔디를 깎고 그 다음 집으로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이동하고 네. 그래서 또 다음 집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20개 정도의 집을 잔디를 깎아요. 그러면 오. 한 집당 보통 한 20불씩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에 400불. 예, 400불 정도. 그리고 이제 그것이 거의 일주일에 6일 정도 계속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400불. 그다음에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중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주말에는 커다란 그 계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어떤 큰 어떤 인스티튜션의 그 잔디 깎는 것을 이제 수의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는 이제 액수가 상당히 다르죠. 거기에는 이제 그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지만 한 번 갈 때 뭐 한 1,000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가보면 집에 요트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달 정도는 거의 뭐 완전히 뭐 외국으로 여행을 완전히 일을 다 다른 분들한테 살짝 맡겨놓고 한 달 정도 외국에 나가서 이제 여행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근처에 이제 그렇게 잔디를 깎는 친구 그 마오리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툭하면 사라져요. 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어디 갔다 자기는 왔다. 예 어디 갔다 왔다고 휴가 또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그 어떤 옆집 사람들은 뭐 로요다 또 옆집 사람은 개인 사업가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어떤 빈부의 격차도 없고 본인도 자기 하는 일을 잔디 깎는 일이지만 자기가 잔디 깎는 일을 너무 전문적으로 전문가죠. 예, 전문가처럼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2주에 한 번씩 방문하는 그 집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막 어떨 때는 정원까지 다 관리해서 이제 그건 엑스트라겠죠. 그래서 이제 정원과 잔디 관리 그리고 이제 그 주인들은 또 1년에 한두 번씩 부활 때라든지 또 성탄 때가 되면 이 잔디 깎는 사람한테 꼭 선물을 주더라고요. 와인을 한 병 준다든지 뭐 선물 그 바우처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자주 만나니까. 예, 예. 그리고 완전히 친구처럼 네.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집 그 부인이 그 집 애들을 보모처럼 맡아주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어떤 주인과 친밀감이 예, 친밀감도 좋고 상당히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주인들도 이 사람들을 믿고 자기가 해외 여행을 뭐 3주 4주 갔다 오는 동안에도 이 사람은 여전히 그때만 되면 정확하게 가서 잔디를 다 깎고 그다음에 이제 전부 자기 뱅크로 돈이 인터넷 뱅킹 되기 때문에 주인하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자기는 가서 자기 일을 탁탁 다 해놓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이 그 당시 사회의 어떤 그 교육의 한 방편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한 곳에 예, 한 곳에 정착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잔디를 깎는다든지 또는 뭐 청소 일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이렇게 깔보고 그렇죠. 예. 네. 이제 한국과 잠깐 비교를 하자면 우선 한국은 거의 90%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이제 뭐 시골 자갈론을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서울로 뭐 대학교까지 꼭 보내야 한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아직도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결국에는 취직이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요즘은 뭐 결혼도 못 하고 장가도 못 가고 뭐 하다 못해 그냥 말로 죽고 싶다라는, 그래서 뭐 한국을 탈출하고 싶은 뭐 헬 코리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정부가 그 이런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을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미리 어린 시절부터 그 학생들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고 사회에 어떻게 들어가서 유익한 어떤 자원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오직 자식이 공부 잘해서 남을 이기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만 하는 그런 환경 속에 부모님부터 자식들까지 그렇죠. 전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이렇게 내몰리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즘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제 그런 얘기도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 되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뭐 개천에서 용도 많이 났지만 요즘엔 거의 개천에서 개천에 미꾸라지도 없다고 그런 환경이 돼가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국가가 어떤 교육의 어떤 100년 대계를 제대로 설정해 주지 못하고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교육 정책이 바뀌고 예비고사가 문제가 바뀌고 그 제도가 바뀌고 하면서 졸업생들 또 수험생들이 계속 부모님들이 계속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실제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또 생기냐면, 제가 여기 오래 살아보니까 계속 한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오죠. 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하지만 그 학생들이 배우는 영어가 과연 자신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것이 또 자신들의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직장을 얻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직장 속에서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어떤 그 직장에 대한 공헌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아요. 분위기를 편성해서 네. 이제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영어 점수를 뭐, 요구한다거나 예. 영어를 할 수, 용어하고 네. 뭐 영어 뭐 한국에선 전부 무슨 뭐 IELTS는 별로 사용이 없지만 뭐 토익, 토플이라든지 토익이 점수가 거의 만점이 나와야 무슨 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럼 과연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해외 어떤 바이어들하고 직접 무슨 뭐 면담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그런 그것들을 요구하는 거 보면 필요 없는데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모님들의 그 일정 수입이 대부분 필요 없는 교육비 지출되고 결국 학교 교육도 어떤 그런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을 쌓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기본적인 교육이 제대로,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신뢰를 안 한다면요. 네, 요즘 시간에 막 다 낮잠 다 자고 버리고 예, 학원 학원에 가서만 정신을 깨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은 완전히 뒤로 처지고 있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위상도 굉장히 낮아져서 선생님들을 뭐 폭행하는 그런 동영상도 올라오고, 그렇죠. 부모님들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것은 눈에 코를 그 눈코를 다 정말 활짝 떠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한국에는 형성이 돼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생활에 일생의 인생의 만족을 주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것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제가 다른 나라의 그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서 뭐 감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에 잘 모르겠지만, 유독 한국 선생님들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가 호주에도 가보면 호주에서도 선생님들이 상당히 존경을 받고, 우선 제일 큰 문제는요, 학교 교육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죠.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치맛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뉴질랜드 뭐 있더라도 한국처럼은 그렇죠,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않죠. 뉴질랜드에도 선생님들한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치맛바람 비슷하게 있긴 하지만 그래봐야 뭐 선생님한테 커피를 한 잔 끊어다 준다든지 집에서 난 꽃을 이쁘게 이렇게 꽃다발 하나 만들어서 갖다 드린다든지 뭐 그런 정도지. 그렇게 그 뉴질랜드 선생님들이 부모님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물론 뉴질랜드도 이제 제가 있는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사립학교 부모님들은 1년에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 때 되면 선물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건 볼 수 있어요. 네. 뭐 와인이라든지 뭐 간단한 조그만 선물은 드리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봉투라든지, 물론 요즘도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걸 전부 근절해서 이제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부모님들한테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는요. 네. 중국도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도 비슷하게 따라가더라고요. 많은 그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우선 이제 거기도 학군이 있어서 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으면 비싼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의 이런 좋은 학군이 위치한 곳에 들어가서 좋은 아파트,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거기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동네에 살 수밖에 없고 부자들은 부자 동네에 사는데,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심한 부자들은요. 크레딧 카드를 아예 선생님한테 드린답니다. 아. 1년 학기가 시작될 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년 주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아예 백지 카드를 드린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쓰라고. 나는 돈 많으니까 우리 대신 우리 자식한테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 줄 것.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이 이제 뉴질랜드에 가끔 오거든요. 아. 여기 와서도 그런 행태를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고 이제 봉투를 딱 들고 오는데 보면 뭐 100불, 200불짜리 와인이 들어 있다든지. 아, 그냥 와인도 아니고. 그냥 와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한번 저도 중국 부모가 현찰 100불짜리 그 9,000불을 딱 넣어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 자녀 둘을 데리고 왔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자리가 못 들어오고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된다고 했더니 이 부모가 그 다음날 봉투를 하나 갖고 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교장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어.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열어보라고. 그래서 열어봤더니 돈이 10,000불이 들었다고요. 어.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자기가 학교에다 도네이션 하고 싶다고. 대신 우리 아이들을 빨리 학교에다 넣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에놀먼트 매니저한테 입학 사정 담당자에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무슨 우리 학교를 우습게 보느냐. 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느냐. 하고는 에놀먼트 매니저가 교장한테 쫓아가더라고요. 멋있네요. 교장이 얼굴이 이제 벌게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앉혀놓고 저보러 통역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가 뉴질랜드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돈을 봉투를 다시 그 사람 앞으로 다시 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나는 기다리겠다. 대신 이 돈은 학교에 도네이션 할 테니까 도네이션으로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나중에 할 수 없이 그 보도 회장하고 전화를 연락을 해서 보도 회장이 오케이 해서 그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네이션 처리를 하고 다행히 3주 후에 자리가 생겨서 그 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랬는데도 그분이 10,000불을 학교에다 도네이션 한 뒤에도 그랜드 피아노를 또 한 대를 사가지고 학교에다가 기증을 하고 아 계속 계속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렇게 많은 돈을 함부로 쓰는가 하고 이제 에이전트한테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중국에서 50대 부자에 들어가는 아주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학교에다가 어떤 도네이션을 하겠거나 뭐 한다고 하면 절대 거절하지 말고 계속 받으라고. 작년에 이제 그 집 큰애가 졸업해서 미국 대학을 갔고 둘째도 올해 졸업을 해서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영국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는 곧 잘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뭐 또 워낙 전과목에 막 모든 선생을 붙여서 과외 공부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학교에다가 그렇죠. 계속 도네이션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거의 상상을 못하는 정도의 그런 큰 이제 스케일로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놀랐죠.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한국 같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도네이션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막 바라는 식으로 뭘, 그렇죠. 뭐 우리 아이들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그런 예. 식이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도 상당히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부모가 그런 식의 도네이션을 하면 학교 측에서는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그런 그 교사회의 때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누구누구가 학교에다 이런 도네이션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그 전체 어셈블리가 열릴 때 이제 전체 조의가 열릴 때 교장 선생님이 이제 누구누구 부모가 학교에다 그랜드 피아노 13,000불짜리 야마하를 기증했다 뭐 이렇게 발표하기 때문에 그 애들도 귀는 살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아는 거죠. 아, 쟤네 부모들이 좀 그런 부모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만큼 이제 학교에 어떤 협조적으로 이렇게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애들이 자기네 집이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막 뭐 애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거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도 교육을 잘 시키네요. 교육은 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두 아이도 학교를 굉장히 즐겁게 다녔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집에 한 번 두 번 놀러 갔다 와서는 전부 입을 뻑긋뻑긋해요. 아무래도. 너무 좋은 집에 산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예.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교육의 또 다른 큰 측면 중에 좋은 면 중에 하나는 모든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대로를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그 말하자면 이렇게 만개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선생님들이 칭찬 많이 해주시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그런 면이 많은데 네. 뉴질랜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 학업은 한 부분이에요. 네. 예능, 체육 그리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기량이 있으면 말을 잘하는 기량이라든지 친구를 잘 사귄다든지 또는 뭐 만담을 잘한다든지 그냥 뭐 만화를 잘 그린다든지 이런 조그만 어떤 특기가 있어도 선생님이 그 부분을 완전히 100분 이렇게 이끌어서 그걸 전면에 끌어올려서 그 아이를 칭찬해주고 너는 공부는 좀 그렇지만 넌 체육은 엄청 잘해. 너만큼 체육 잘하는 애는 없어. 너는 공부도 잘 저거학 중간이고 뭐 체육도 그렇지만 넌 음악 부분에서 노래는 누구보다도 네가 잘해. 너가 공부도 좀 못하고 노래도 좀 못하고 미술도 좀 못하지만 너는 무용은 누구보다도 잘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어떤 특정 부분을 100분 살려서 그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동등하게 취급해주는 그런 면이 뉴질랜드 교육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뭐 그 잘하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많은 부분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졸업한 지가 좀 돼서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특별히 어떤 걸 뭘 하면 좋다 그런 걸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대학교 가야 된다. 어디 대학교 가려면 어떻게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그 진로 상담 담당 교사분이 계셔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국민학교 때부터 그분을 찾아가서 면담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만나러 다녀요. 내가 무슨 어떤 장례를 찾아서 나가면 좋겠냐. 그러면 그 진로 상담 선생님은 그 아이에 관해서 담임 선생님하고 꾸준하게 얘기를 하시고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그 선생님을 찾아오지만 이 선생님은 뒷전으로 그 아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하고 통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 아이한테 광범위한 그 열려있는 미래를 아이에게 계속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아이는 공부도 곧잘하고 이제 사회성도 좋고 하는데 이 아이가 특별히 제일 자기가 잘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운동을 잘하고요. 네. 그다음에 걔의 소원은 예를 들면 이 나라 국가대표 올블랙 팀에 네. 그 물료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아, 그 예.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이 여자아이가 얼굴도 이쁘고 운동도 굉장히 잘하고 네트볼 선수고 하는 이제 본인이 한번 크게 부상을 입었다가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서 물리치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었는데 아, 그러면서 거기에 관심이 이제 관심이 엄청 커져 가지고 결국엔 이 아이가 영국에 그 대학교에 가서 그 물리치료 그 학과를 다녔고 거기에서 이제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지금 여기 뉴질랜드에 돌아와서 지금 뉴질랜드 크리켓 대표팀 그 두 번째 물료사로 지금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굉장히 잘 살고 그러는데 본인의 꿈은 그거예요. 그래갖고 부모님들도 뭐 한국 같으면 쌩 난리가 나겠죠.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는데 네가 왜 이런 남의 가서 어? 남 몸을 만지고 그런 어? 일을 하느냐고 이제 할 텐데 여기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본인의 어떤 꿈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부모님도 굉장히 서포트를 잘해주시고 학교 측에서도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의대 갈 실력이 된다 하면 굳이 밀어붙여서 학교의 어떤 성적이라든지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이제 아이를 자꾸 그런 데로 유도를 하는데 그렇죠.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거 그런 것을 찾아서 아이들을 밀어주고 하는 네. 그런 것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면 숙제의 정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남극 대륙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사를 해와라 하면 이제 아이들이 물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오는 애들도 있지만 우선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셔요. 그래서 이제 남극 대륙에 관한 책들을 몇 권을 빌려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요. 그리고 나서 읽고 나서 그러면 너는 남극 대륙에 관해서 뭐를 하고 싶냐? 기후에 관해서 하고 싶냐? 거기서는 동물에 관해서 하고 싶냐? 아니면 거기 환경이 나중에 이 지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환경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하고 싶으냐? 뭐 그렇게 해서 그 거기에 사는 뭐 펭귄 또는 뭐 거기에 있는 뭐 남극 대륙에 어떤 거기를 찾아오는 동물들이 먹이 사슬 어떤 뭐 새우 플랑크톤 뭐 크릴 새우 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관해서 아주 세세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숙제가 국민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바뀌어 가는 거예요. 남극 대륙도 있고 뭐 아프리카 대륙도 있고 뭐 심지어는 아시아 대륙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한국 같으면 전부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어떤 자료를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딱 주고 야 이거 다음 학기 시험에 나올 거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시키지만 여기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다 다른 주제들을 자기네들이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 그런 데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본 학생들은 나중에 거기에 끌려서 그것이 자기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해양학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환경보호학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떤 수의사가 된다든지 여러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어떤 전체적인 세상에 대한 어떤 수평을 이렇게 확장해서 열어주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리고 결국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은 아이들이 숙제를 이렇게 해오면 잘했어. 굉장히 좋은 결과야. 뭐 네가 해온 거는 이런 면에 상당히 좋아. 물론 이제 어떤 애들은 뭐 굉장히 조잡하게 하고 뭐 어떤 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어떤 주제를 주고 저희 꼬마가 이제 국민학교 3학년이었는데 플로팅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력, 뜨는 물체. 그리고 나서는 뜬금없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뉴질랜드가 그 아메리카스 컵 대회에서 우승을 한 해였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부력에 관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애들한테 이제 관심 있게 가르치고 그러면 학교에서 숙제를 방학 숙제를 뭘 줬냐면 2주 동안 어떤 물체를 이용해서든지 뜰 수 있는 배를 만들어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도 집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이 그 스티로폼에다가 이제 김치를 담아서 보내주신 통이 있어서 그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이제 배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치장하고 뭐 우리 애가 그때 당시 또 그 이순신 장군의 불멸의 이순신 저번에 좋아해가지고 판옥선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이제 학교에 갖고 갔는데 아, 이 부모들이 그 아이하고 직접 집에 있는 그 선반을 이용해서 드릴이니 뭐니 이런 걸 이용해서 아이와 같이 그 요트를 만들어 왔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 온 거예요. 국민학교 3학년짜리하고 물론 이제 아버지가 도와주긴 했지만 이건 뭐 완전히 진짜 예 백화점에서 파는 것만한 근데 각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만 뭐 점수를 잘 준 게 아니라 모든 각자 애들이 해온 것을 갖다 이렇게 전부 전시를 해놓고 선생님이 각각 거기에마다 이렇게 다 평가를 해놓으신 거예요. 뭐 장점이라든가 네, 장점이라든지 그 그러면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비교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야 이런 교육이 상당히 정말 그러니까 부모하고 아이하고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이제 그 숙제도 같이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교육 관계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제가 이 나라에 처음 와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오후 3시만 되면 오클랜드 시내가 아주 죽은 듯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모든 아빠들이 퇴근을 3시 반이 되면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가서 가족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참 희한한 나라일세.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빨리 집으로 가며 그리고 또 한국 같으면 전부 퇴근해가지고 뭐 가서 뭐 막걸리 마시고 뭐 소주 마시고 뭐 회식한다고 예 회식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전부 가정에 돌아가서 식구들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아이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상당히 어떤 가정의 어떤 그 탄탄한 그 기반이 그리고 아이들도 저녁 한 7시만 되면 전부 방에 들어가서 잘 준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잘 준비를 하고 이제 7시 반쯤 되면 부모님이 와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8시가 되면 방에 불을 끄고 애가 자든 말든 하여간 자기 침대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8시부터 아침 7시 정도까지 거의 11시간 정도를 자기 때문에 건강할 수밖에 없죠. 에너지가 막 넘치더라고요. 반면 한국 애들은 뭐 밤 11시까지 학원에 가서 집에 돌아와서 늦은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고 새벽같이 또 잠들었다가 아침 또 일찌감치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하니까 아이들인데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국력도 떨어지고 아이들 체력도 떨어지고 아이들도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결국 대학교에 가서 이제 제가 이 뉴질랜드에서 다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 딱 들어가고서 보니까 시험 때가 되니까 이 키위 학생들이 그 체력이 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도 공부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전부 이제 저는 일본어 중국어를 복수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과목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다른 과목의 기초 과목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이 학생들을 보면 한국 학생들은 하루나 이틀만 밤새고 공부하면 코피 팍팍 흘리고 맥이 빠져갖고 턱턱 나가 자빠지는데 이 키위 학생들은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계속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해도 체력적으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시아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선두를 잡았는데 대학교에 가니까 그 위치가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서양 애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동양 애들이 기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 전부 중위권으로 이렇게 처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체육도 두세 과목, 뭐 구기 종목 두세 과목 해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뭐 하키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악기도 뭐 학교 밴드에 들어가서 공부도 열심히 또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그 생활을 너무 즐겁게 하고 대학교에 가서는 물론 현재도 한 23% 정도만 대학교 진학을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대학교에 가겠다고 택한 학생들은 학교 그 나라에서 론을 받아서 장학금은 아니지만 이제 학비를 빌려서 학생 대출 받더라고요. 예, 학생 네.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잘 살지라도 아이들이 대부분 나와서 자기가 플랫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 수당을 받죠. 한 주일에 한 200불 정도 받으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본인들이 자기의 어떤 인생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사는 건 부모님이 잘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출발을 한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힘들게 200불 정도의 그 학생 수당을 가지고 한 90불 정도는 플랫비를 내고 네. 3, 40불 가지고 자기 그 일주일 먹을 그 식품들을 사다가 이제 냉장고에 같이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자기 이름 써가지고 플랫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 서너 명 학생들이 이제 플랫에 같이 살면서 자기가 돈을 나라에서부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자는 없지만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공공해요. 내가 내 결정을 해서 대학교에 가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내가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반면 한국 대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가면 야 이제 다 했어. MT다 뭐다 해가지고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졸업은 딱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이러면서 그 1, 2학년 때 굉장히 많은 그 놀이가 형성되고 이제 좀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대학생들을 하는데 이 학생들은 반대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슬슬했지만 대학교 들어오니까 완전히 눈에 불이 켜가지고 열심히도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면서 상위 5%들은 그 오너스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자동으로 자기 직업이 택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전 세계에서 와서 이제 자기가 어떤 자기 CV를 이력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전 세계 어떤 기업에서든지 이 학생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가 되죠. 그리고 공증된 그 대학교의 그 오너스라는 그 졸업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그리고 뉴질랜드의 교육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그 인정을 받는 이유가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키워내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써본 기업들은 뉴질랜드 졸업한 학생들은 데려다가 적재적소에 넣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애들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회사를 키우고 막 활동적인 그 영역들을 넓혀가기 때문에 뉴질랜드 학생들이 일단 어떤 회사에 이렇게 그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적응을 잘해가지고 회사도 키우고 본인도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 상당히 눈에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지만 여기에 와서 일찌감치 적응이 된 그 이민 1.5세 또는 2세대들이 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돼서 상당히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즐겁게 사는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동안.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세계적인 기업들은 본인이 뛰어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메리트를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연봉을 주기 때문에 완전히 개인들이 뛰어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대급부를 자기가 스스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교 생활을 어떤 자신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어떤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고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보고 이 사회에 정착하게 된 우리 한국 학생들도 그런 면에서는 절대 뒤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고 들은 거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이제 한국은 뭐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있고 힘들지만 못 버는 직업이 있고 하는 데 비해서 뉴질랜드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능력만 되면 어떤 일이든지 그 뭐 연봉이라든가 그런 게 교육 좋더라고요. 교육 환경 속에서도요. 젊은 선생들인데 본인들이 창의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리더십이 있다 해서 젊은 나이에 35, 6살 나이에 교장직을 자기가 신청을 이제, 예, 석사 과정을 이제 교육학 석사까지는 따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그런 자리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학교 그 육성위원회 BOT 멤버들이 그 지원자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친구 상당히 진보적인 교육 이념도 있고 젊지만 능력이 있네. 받아갖고 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 3년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죠. 엄청나게 기가 막힌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교육 환경에 말하자면 적응을 시켜서 꿈을 자기의 꿈을 하나의 어떤 현실로 이루는 거죠. 그럼 이제 학생들 또 학교들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은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은 그만큼 그 메릿이 자기의 CV에 첨가되고 그러다가 조그만 학교에서 좀 더 큰 학교로 또 더 큰 학교로 그러다 또 외국에 있는 인터내셔널 칼리지나 이런 학교로 이제 또 점점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걸 보고서 야 한국 같으면 이제 60이 넘어야 교장이 할 텐데 이건 무슨 뭐 도전도 못 해보죠. 시켜주진 않지만 이렇게 된 저 친구가 저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서양인들의 어떤 그 개인을 판단하는 그 기준도 상당히 본받을 만한 것 같고 그런 어떤 환경이 이 사회적인 환경이 하나의 어떤 교육의 근간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이렇게 성장하는 학생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결국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꼭 어떤 이 화이트 칼라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블루 칼러들도 자기가 속한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영역을 자기 나름대로 개척을 하는 거죠. IT 그 분야에서도 일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IT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영어도 되고 여기 와서 IT 잡을 얻어서 이제 자기 꿈을 펼치고 굉장히 큰 뭐 IBM이라든지 이런 회사로 네. 뽑혀가는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아. 한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굉장히 그 IT를 잘했어요. 학생 자체가.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온 지 한 3, 4년밖에 안 됐을 텐데 저랑 같이 처음에 영어 공부를 했던 친구고 했는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그 인턴십을 그 IBM 그 뉴질랜드 지사에서 이제 가서 받더라고요. 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그만 그 지역 그 IB 그 IT 회사에 취직을 한 6개월 근무하다가 다시 IBM에서 그 어떤 직원 모집 공고가 났는데 거기 탁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게 탁 붙어가지고는 6개월 동안 신입 사원처럼 이렇게 막 수습 일 같은 걸 하다가. 어떤 프로젝트가 회사에서 딱 나왔는데 이 친구가 그걸 잡더라고요. 여자애였는데. 그래갖고 그거를 자기가 딱 어프로치를 했는데 회사에서 오케이 네 거를 우리가 택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22살이었는데 영국에 있는 IBM 그 거기에 한 네 번째 자리로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쪽에 그 자기가 만들어낸 그 프로그램을 유럽 쪽에서 그 두 번째로 그 선도하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그 아이를 딱 앉히고 연봉이 그 당시에 20몇만 불짜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선경아 너 엄청 본인도 놀란 거예요. 난 그냥 재미있어서 한번 이걸 시도해봤고 만들어봤는데 회사에서 이거를 천천히 보더니 너무 선진적이고 진취적이라고 한번 자기네들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자기 상급 직원들이 그걸 갖다가 응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크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계속 그 분야에서 애를 키우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렇죠. 그냥 아래서 그냥 그러면 그래서 하는데 역시 아, 대기업이 저래서 대기업이구나 하는 제가 그때 그것도 봤고요. 그리고 또 한 제가 본 그 오클랜드 대학 건축학과를 나왔던 학생 중에 한국 학생 한 명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교수님께서 호주의 어떤 프로젝트를 따셔서 네. 이 학생이 이제 석사 과정을 그 신청을 했는데 석사 보통 석사 과정이 이미 들어가 있는 학생들한테 그 프로젝트를 주시는데 네. 이 학생은 아직 4학년이었고 이제 5학년까지 다니고 석사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그런 그 능력들이 보이니까 이 교수님께서 그 학생한테 그 프로젝트를 맡기셨어요. 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 본인하고 둘이서 이제 협조를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호주에 있는 어떤 그 광산 회사의 그 프로젝트였는데 결국 그 학생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완성을 해서 호주 광산 회사가 그 학생이 만들어낸 프로젝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당시에 그 프로젝트를 60몇만 불에 따내셔가지고 그 학생한테 30몇만 불을 넘겨주고 그 교수님이 30몇만 불을 자기네 그 학부에다가 받아들이시고 결국 1년 반 후에 그 학생이 석사 과정에 있는 과정에 그 호주에 있는 광산 회사가 이 학생을 데려가고 싶다. 네, 너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라 해가지고 그 제가 알기로는 퍼스에 있는 커다란 광산 회사의 그 학생이 연봉이 거의 100만 불 정도 받고 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 10년 전쯤에 그 교민사회 아주 큰 화제거리 중에 하나였죠. 굉장했네요. 예. 아, 선생님 벌써 시간이 너무 그렇습니다. 많이 돼가지고 아, 예, 예. 아직 뭐 반도 못한 것 같은데 다음 이야기는 다음 예. 주에 계속 예. 이어가는 걸로 하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